이 시간에는 노래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해돋이 순간. 해돋이 순간은 물총이 순간 하늘도 바다도 붉게 물드네 우리 장군님 장문을 여실 때 강산이 밝아지는 해돋이 순간 랄랄라 랄랄라 해돋이 순간 해돋이 순간은 한이의 순간 새들도 노래 속에 나대를 치네 우리 장군님 미소를 보내실 때 저국이 젊어지는 해돋이 순간 나나나나나나 우리 장군님 새날을 펼치실 때 미래가 마주오는 해돋이 순간 랄랄라 랄랄라 해돋이 순간 우리 장군님 새날을 펼치실 때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장군님 모습. 계속하여 조선의 장군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노래하라 전선끼라. 노래하라 전선끼라 이상으로 너의 미역국을 보내드렸습니다.